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전은 당시에 폴란드에 사는 유태인들은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나치의 검은 손길이 시시각각으로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에 쳐들어올 경우에는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시장 한구석에서 빈 목판을 놓고 앉아있는 유태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아이들과 아낙네들이 그 노인에게 할아버지 빈 목판에 앉아서 무엇을 팔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믿음을 판다, 믿음을 팔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믿음을 판다는 외치는 것은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뜻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심에 쌓여 있다가도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면 어느 정도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해당적 야이로가 죽어가던 자신의 딸을 신앙으로 살려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죽어가던 딸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이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이 주신 신앙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적인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문제입니까? 치료되지 않는 불치의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하기 힘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는 신앙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적 야이로처럼 신앙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서 취한 신앙의 자세를 주목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질병을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육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스가 무엇입니까? 매트리얼 재료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던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많이 간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였습니까? 본문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부터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하도갑니다.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38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들며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해당장 야이로 딸이 벌써 숨이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여러분 그 아이를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는 것은 깬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비웃더라. 이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로 기적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40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두 다 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40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들만 데리고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을 믿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일어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가르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러한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빈틈없이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였던 것입니다.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35절부터 36절 두 번째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끝났어요. 게임 오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강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 믿음으로 몽땅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캐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스팅이 뭡니까? 캐스트가 뭡니까?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뭘 던져버려? 염려를. 너희가 안고 있는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아멘. 염려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그 염려 때문에 속이 아프고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염려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염려가 가져주는 해악은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염려가 너의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염려는 우리에게 나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집에 가면 이것만 기억 남을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그 쓰레기를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수록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잖아요. 오래 놔두면 그 냄새가 악취로 변하잖아요.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아니 그냥 맡기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냥 맡겨도 살고 안 맡기도 삽니다. 근데 안 맡기면 여러분 우리에게 해악이 많다니까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안해 보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돌봐 주시리라. 돌봐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맡기면 돌봐 주는데 안 맡기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다 컸지만은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걸음을 걷잖아요. 걸음을 걷을 때 제가 손을 잡고 걷는데 손을 자꾸만 뿌리쳐요. 슬기야, 아빠 손을 안 잡으면 다쳐. 잡아야 돼. 자꾸만 뿌리쳐요. 저는 세 번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뿌리치길래 놔뒀습니다. 막 뛰어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키워봤잖아요. 1번 넘어졌다. 2번 계속 가고 있더라. 1번, 2번. 1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번 무릎팍이 깨져서 피가 나왔다. 2번 아무 이상이 없었다. 1번, 2번. 1번.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아버지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무릎팍이 깨지고 피가 날 수 있겠구나.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성역 40년 가까이 목회할 정도 무슨 경험을 못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옵시고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행복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다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다 잘 되잖아요. 맞나요? 결혼 못하는 노총각도 하루아침에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분들도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유배지를 떠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승진하고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게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몸댕이가 지난 거의 코로나19 3년 가까이 여러분 어느 성도 하나 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는 더 부흥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마다 잘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래요? 저 신경 안 써요. 저는 기도만 해요. 하는 게 다 맡겨요. 네, 맡기면 돌봐 주신다. 믿습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나서 오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도 동일하게 불치의 병,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 그 병을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왜 잡았습니까? 옷자락에 손을 잡으면 자신의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증의 치료받을 것을 믿고 잡았습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손에 띄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애호사고 미는데 누가 손을 띄었다는 겁니까? 다 손을 띄었는데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어느 썸바디 여자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초지종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지만 우리 영육관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 일화입니다. 그가 고향집에 있을 때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하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큰 물통을 우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릴 때 작은 나무 한 타막을 그 물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은 나무 한 타막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프란체스코는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물 깃는 하인에게 물통에다 왜 나무 토막을 넣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은 물을 퍼 올릴 때에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보고 깨달은 것을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딪히는 마음, 이것이 마치 희망에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니, 그러나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막대기를 던져보게,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게 될 것일세.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 이보다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세상 이보다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받고 산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출렁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전혀 느끼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며 구원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러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차영배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강의하다가 십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십자가! 또다시 강의하다가 십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십자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다시 십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십자가!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냥 살살 하시지 왜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소리를 내질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빛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 능력 안에는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진수, 진리의 진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5절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길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의 길로부터 난 자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럼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돈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권력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내 노하우로 이기는 겁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챔피언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무엇을 할 거예요? 건덕지를 내보내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덕지를 내보내요. 매트리얼을 내보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분명껏 세상을 승리한다고 여러분 지금 현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세상에서 참변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내놔보시라니까요.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무엇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하우로 자기 라이센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오죠. 메트리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묻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론을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믿는 자가 아니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승리자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주님의 정복이 우리의 정복이요, 주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41절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보실까요? 42절 합독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오늘 해당장 야율의 딸이 살아난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을 사용해서 기도와 믿음이 함께 어울려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들이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 12살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이 소녀는 주님께서 일어나는 음성을 듣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나태하고 신앙적으로 깊은 점에 빠져있는 자들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기쁜 잠에서 자리를 떨고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만 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은혜와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모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하세요. 제 아들이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왜 교회 안 나가니? 엄마 나가기 싫어. 그래도 나가야 된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들인데 안 나오면 되겠니? 엄마 나 안 나가.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다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아, 교회 나가니? 안 나가. 왜 안 나가니? 나가기 싫어. 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에 안 나가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너 나가야 된다. 알았어.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릎이 쩔뚝거리면서 왔습니다. 아들아, 왜 그러니? 응, 엄마, 내가 엿기를 좋아해서 엿기를 좀 무거운 것 들었더니 그 무게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짓누른 것 같아. 그러니? 그러면 엿기를 그만둬라. 응, 알았어, 엄마.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심하게 절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보기에 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단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교회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국 목사님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올 때 그 믿음의 결단을 본다는 의미 속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엄마가 너도 나가라.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 무릎 관절염이에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잖아요. 거기서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걷는데 뭐 부드러워. 그리고 걸어가는데 그렇게 아팠던 무릎 관절염이 안 아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뛰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할렐루야. 엄마,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하나님한테 질병을 보내어서 나를 깨우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평생토록 가까이 하며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12월 첫째 주 주일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아직도 나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에 있고 잠자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지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신앙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간곡히 구하라. 나에게 많이 간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